움직이지만 no rush 또 쫓기겠지만 focus 방금 누워서 가사를 썼어 야 오줌을 누면서 머리를 확신히 썼어 시간이 쫓기겠지만 no rush 또 쫓기겠지만 focus 하이갱 여기 너 looking for love 하이갱 여기 너 looking for love 하이갱 no rush 또 쫓기겠지만 focus 하이갱 여기 너 looking for love 하이갱 여기 너 looking for love 하이갱 No rush 그냥 우린 천천히 시간에 쫓기지만 여유 있는 걸음걸이 Pull up in a van all black Got the windows tinted Please don't get offended 1인 내 여자 사랑 필요 없어 주는 만큼 돌려주니 얘는 미련 없어 올해는 더 나쁘고 바쁘게 기본 마비는 profit은 따분한 애들은 I be dropping him 앞에 나서는 벌어서 먹고 치겠어 I love it 관심 필요 없다는 말 그리고 그걸 다 거짓 질투하면 질투한다 말로 해 싫으면 강원 follow it I'm gonna A 2020 애등 자선비 정신 시간에 쪼기지 않아 오려 따라오게 두지 지금은 새벽 2시 앵간 너엔 두두 각자의 새벽이 있지만 그들은 어리둥절 What? 나는 기지개를 펴 너무 시끄러운 매스컴 열을 갖고 살지 아니면 여기 많이 매스컴 아빠처럼 매들어 베이비 보지에서 떼들어 난 말을 못해도 빠릿한태도 받들인 채로 받들은 행동해 What? 맘에 안 들어도 계속 빼 이건 당연해 I'm like hey, okay. Okay, okay. 페어플레이를 말하던 그대 몇 걸음 못 카페 옆에 예컨대 불이 났다고 물부터 불이 만대 우린 비나 눈이 와도 그냥 감대 이들은 날씨 하이 gang what I say if she got one on diamond better pay the winners keep on winning and we let the haters hate hella sold you bottles of the so hey girl I'm faded 사회적 거리 지겨 우리 노자 시원하게 모두 건강하고 완전하게 내가 기원하게 반항적 지금 나의 태도 촉과시를 할래 뱃살 새끼도 자신 있게 벗고 다녀 집합답게 지지 파티 that's what they wanna see 깨끗했을때부터 타투로 가득 채워서 짐까지 지름기 VIP yeah this section always lit every night is like my records always hit I never miss bitch 가을에 계속 걸면 슈퍼소닉 밤 타이밍 대충 가려도 노동 먹겠다 멈블러 매력 내꺼 줘 먹긴 나해 이 정도는 대륙 시간 주먹이자랑 색깔요 화가 아려 I told you it's a pearl 건철적 우물이긴 세중 새끼 no roll 숨어 다녀 For the justice in the world 난 그냥 폐풍 시간에 쫓기겠지만 no rush 또 쫓기겠지만 focus 하이갱 여기 너 looking for love 하이갱 여기 너 looking for love 하이갱 No rush 또 쫓기겠지만 focus